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맹세하신 땅을 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그길 가운데 너희는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갈수 있고 또한 저주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복되지만 어떤 길은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가 그 삶에 어떤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따르는 길, 그 왕들과 또 타락한 조상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던 반면에 타락한 조상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또 저주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사람들은 고생하고 또 불행을 경험하고 또 마침내 비참하게 망하는 길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조상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또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담대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8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짓을 했을 때 바로 죽게 된다면 겁이 나서 악한 짓을 못할 텐데 하나님은 악한 일을 즉각 징벌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한 것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즉각 진노하지 않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것일까요? 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길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가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품 안에 오는 것을 그것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그 경험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남유다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그 왕들이 몇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성경이 그를 묘사하기를 1절 말씀에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의 숭배를 한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 다음에 또 5절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문하세는 이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거하였던 수많은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였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그 산당을 다시 세우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하신 그 우상 숭배를 모두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들을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 큰 죄악을 저지르고 또한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면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과 언약 가운데 주셨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인 되시는 성전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또 그분의 임재에 대한 임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말씀에 그는 이런 성신에 대한 제단도 주의 성전의 안팎 두 뜰에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안과 밖의 뜰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도 자신이 세운 그 우상들을 세우고 그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담대한 죄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므낫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므낫세의 큰 죄악은 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읽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백성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악행이 극에 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리더가 왕으로서 그가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행하게 함으로써 그 악행이 그온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도록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에 이르도록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악한 꾀임을 했던 것이 바로 므낫세의 삶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므낫세에 대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의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백성들로 죄악의 길에 서게 하는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왕이 와서 치게 하지만 이것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 므낫세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게 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들조차, 메시지조차 무시한 그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왕이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맞이한 순간, 이 므낫세는 그제서야 심히 괴롭게 되고서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사하게도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아무리 사악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죄악을 짓는데 담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심히 괴롭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해져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두려울 것이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유한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간일 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 자신의 한계와 죄악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남과 북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잊을 수가 있냐? 이런,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하고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왕위에도 다시 앉게 하셨습니다.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므낫세는 그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복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므낫세는 많은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악행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담대한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우상으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도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를 원하는 대로 살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그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심히 괴롭게 되고서야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신의 삶의 주인, 남유다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잘난 맛에 내가 다할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는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야 그제서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와 회개하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 그 용서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진리를 수없이 들어도 무시하고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수 있고, 복된 길일 수 있고, 그 어떤 길이 정말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면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길 끝에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가운데 무엇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므낫세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환난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